전포도 익어오는 우물가 샘터오는 수집은 아가씨가 기다리던 곳 먼 잊어서 찾아온 고향 그 사람은 떠나고 장포도 송이 송이 옛날이 그립구나 옛 시절 그립구나